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날 지면 밭에 나가 기심을 메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. 꼭 절